승리는 우리의 영원한 전탕이며 참패는 친미역적 패당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내외 원수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자주와 선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의 신화만을 아로새겨온 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전통이다. 그 영광의 연대기 위에는 이 땅에 밀려들었던 전쟁의 목장구름을 밀어내고 자국과 민족의 운명을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원한 1년 전 8월의 대승리가 가장 뜻깊은 사변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8월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모진 이후 무수히 닥쳐왔던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기의 최절정을 이루는 극히 위험천만하고 첨예한 운명의 시각이었다. 당시 괴뢰군부 깡패들이 전선 서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 사건을 등대고 그강 무도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미라뭉치들을 어지럽게 날려대다 못해 우리 영토를 향하여 수십 발의 포탄까지 난사하는 전례 없는 도발에 날뛰며 정세를 걷잡을 수 없는 폭발 국면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 전역에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은 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천하무도한 도발은 미국과 괴뢰 패당이 오랫동안 벼려온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압살의 칼을 기어이 꽂아버리는 흉심에서 출발한 노골적인 침략전쟁 행위였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삶의 모든 영역을 찬탈하려는 악랄한 정치군사적 도발 앞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전선지대에서의 준전시 상태 진입을 포함한 비상중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조선반도의 전쟁 발발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 시계를 지켜보고 있던 그 시각,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우리 결의를 위하여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중대 결단을 내리시고 극적 조난을 일으켜주신 분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이시다. 조국 수호, 민족 수호의 숭고한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절세 위인께서는 미국과 괴뢰 호전강들의 군사적 망동을 단숨에 짓부실 만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놈들의 가슴팍에 멸적의 총구를 들이댄 상태에서 북남대화 역사상 전례 없는 고위급 긴급 접촉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주시어 무전무열 대승의 진격로를 열어놓으시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승리지만 강대한 힘의 위력과 재력으로 전쟁을 제압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누구나 이룩할 수 없는 가장 참되고 정의로운 승리 중의 대승리이다. 제2의 조선전쟁에서 파멸적 운명이 차려질 것이 두려워 괴뢰 당국자들이 고위급 대화마당에 끌려나오고 북남 사이에 극적인 합의가 채택됨으로써 기승을 부리던 전쟁의 난파도는 물거품처럼 꺼져들고 정세전환과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외세가 몰아온 동족상쟁의 가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결의의 생명과 리익, 평화를 지킨 것은 우리 민족의 수천년 미래를 기약하는 역사적 사변이며 바로 여기에 지난해 8월 우리가 이룩한 승리의 진정한 의미와 거대한 의의가 있다. 온 세계가 8월 사태의 평정을 두고 김정은 영도자의 외교술과 영도술의 승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신 김정은 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등으로 격찬한 것은 신비한 지략과 백승의 용군술로 천만대적도 쥐락펴락하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자기 결의와 민족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시며 한몸 다 바쳐 그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지켜가시는 시세의 위인께 드리는 진심 어린 칭송이고 매혹과 흠모의 분출이었다. 1년 전 북가남이 이룩한 합의를 금과 옥조로 귀중 여기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더라면 조선반도 정세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내외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듯이 오늘 북남관계는 사상 최악의 국면에 처해 있으며 조선반도 정세는 각일각 더욱 위험천만한 대결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박근혜 패당은 북남관계 악화와 조선반도 정세 파국의 책임을 우리에게 통째로 뒤집어 씌우며 말끝마다 북핵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악랄하게 걸거들고 있다. 아무리 후한무치하고 좌칭우탈하는 것이 체질화되었다 해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북남 사이의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 북남관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일념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과 당국 회담을 주동적으로 성사시키며 선의와 아량을 거듭 베푼 당사자는 과연 누구이며 그 모든 진정과 기회를 악용하고 북남 합의를 배반에 나선 장본인은 누구인가? 북남 고위급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왜곡하면서 그 리행의 장애를 조성한 것이 미국의 괴물이처럼 순종하며 동족 대결에 미쳐 날뛴 박근혜 패당이 아니란 말인가? 당치 않게도 그것은 속도 조절론과 10월 북도발설을 떠들어대며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편 우리의 핵과 인권 문제를 악랄하게 골가들며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더욱 광분하고 각종 북침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다 못해 군부 호전강들을 내몰아 서해 해상 경계선 일대에서 선불질까지 해대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킨 만고 죄악에 대하여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각에도 박근혜 패당은 북붕괴니 뭐니 하는 개나발을 지저대며 제도 통일의 흉심을 이루어 보겠다고 온갖 비열하고 추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어떤 궤변으로서도 친미 사대와 동족 대결에 환장하여 북남관계 개선의 귀중한 기회를 모두 날려보내고 신성한 조국 강토를 외세의 대결장으로 만들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 극악무도한 죄악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괴뢰 패당이 첫 수소탄 시험 성공과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10 시험 발사의 대성공을 비롯하여 우리가 최근에 국방력 강화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합의 위반이여 위협이여 하고 실수 없이 주둥이질을 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지만 알 것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는 적대적인 침략 세력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사수하고 통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자주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것이며 남조선이 위협을 느끼고 걱정하거나 불안해야 할 구석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자위적 힘이 강해지는 것이자 민족의 힘이 강대해지는 것이며 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이고 애적이며 애민이다. 이 땅에서 우리 결의가 일일 천추로 고대하는 통일과 평화 번영의 미래는 외세의 보호나 해구산이 아니라 무진막강한 민족의 자위적 힘이 담보하게 될 것이라는 엄연한 진실을 누구나 인정할 때가 되었다. 우미하고 암둔한 박근혜 패당이 동족이 내민 선의의 손길을 한사코 뿌리치고 평화의 길, 관계 개선의 길, 통일의 길이 아니라 전쟁의 길, 대결의 길, 영국 분열의 길을 택한 이상 차려질 것은 오직 비참한 파멸과 죽음뿐이다. 만일 괴뢰 패당이 지난해 8월 사태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가소론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의의 조국 통일 대전으로 넘어가 역적 패당을 시종자도 없이 소탕하고 침략의 원형 미제 본거지를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고야 말 것이다. 승리가 가장 정의롭고 자주적인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면 참패는 외세에 기생하여 민족을 팔고 결의의 운명을 해치는 친미역적 패당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내외 반통일 무리들이 아무리 최후 발악하여도 우리는 최상의 경지에 오른 자위적 회복재력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해 나갈 것이며 온결의의 염원과 지향대로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갈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8월 23일 평양.